알아차던 내 영역은 어마어찌마. 진한 아이 메이크업의 타이탄 랭키니 스컬 입고 살금살금 걸어가도 그 애를 홀리네. 어, 난 상대 잘못 골랐어. 내 여왕 그만 꼬리 좀 흔들지 마. 또 제때 또 제때 나를 태워 너를 할까. 아주 살며시 다가가 스치듯 부비지 마. 어디 네 맘대로 자꾸 넘 봐. 힘 빼지 말고 쳐. 내 이름이야 Hey girl. 내 이름이야 그래 너 말해 어. 내 이름이야 That's right. 손대지 마. 그런데 사뿐사뿐 걸어서 내 어깨를 치고 가. Oh no. 그러다가 큰일 나. 진짜 다칠지도 몰라. 뻔한 내게 와 안 그만 거리 좀 흔들지 마. 또 칠대 또 칠대 나를 세워 너를 할까. 아주 살며시 다가가 스치듯 너 말해 어 내 이름이야 그냥 내 거니까 Don't you mess with me. 거기 너 잠깐 이리 와볼래. 내 말 안 들려. 우습게 보다간 그 코 다쳐 뭘 또 쳐다보는데 시덥지 않아. 기좀 부리지 마. 저 꼬리 좀 봐라. 별꼬리야 정말 금지야 접근해. 너가 전에 놀렸거든. 나한텐 안 돼. 여기 내 정글. 그대 잠깐 아까부터 말해주고 싶었어. 너 stop 나가. 엄마 내 기와 안 그만 꼬리 좀 흔들지 마. 너 말해 어?